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중동학원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사회주의 조선을 떠밀고 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고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육친의 사랑에 떠받들리오. 평양중동학원이 원아들의 행복의 요람, 세상에 둘도 없는 멋쟁이 궁전으로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동교육환경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건설된 평양중동학원을 현지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 동지,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노동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김숙일 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과 평양중동학원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각 도들의 원아들을 위한 육아원, 애육원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멋쟁이 궁전들로 일떠세워주신 데 이어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초등학원, 중등학원 건설도 직접 할게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중등학원 형성안을 몸소 지도해 주시었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순간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양시 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일꾼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연 건축 면적이 24,052평방미터에 달하고 수십 개의 교실, 실험실, 실습실들이 있는 교사, 수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게 꾸려진 체육관과 기숙사, 관리 건물, 보조 건물 등으로 이루어진 평양중등학원이 짧은 기간에 보란듯이 일떠섰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중등학원의 전경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면서 건설을 시원하게 정말 잘했다고 평양중등학원 건설장을 지나다닐 때마다 원아들의 밝고 창창한 글 읽는 소리, 노래소리가 울려 퍼질 날을 은근히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평양시민들이 내놓고 자랑할 만한 큰일을 또 하나 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교사, 야외운동장, 체육관, 기숙사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운영준비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중등학원을 원아들의 학습과 생활에 편리하게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잘 건설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 정보화했으며 교실들마다의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각종 교구 비품들을 극진히 갖추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원아들이 배운 지식과 원리적 기초를 공고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실험실들과 실습실들도 잘 꾸려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원아들이 마음껏 체력을 단련할 수 있게 인공잔디를 깐 운동장과 실내 수영장, 다기능 체육홀을 멋들어지게 꾸려놓았으며 원아들이 생활하는 데 사소한 불편이 없도록 기숙사도 흠잡을 데 없이 건설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원의 모든 요소요소를 원아들의 정신, 도덕적, 육체적 발전에 도움을 주는 공간, 그들을 교육 교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았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중등학원에서 원아들을 나라의 여권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의 일꾼들과 학원 교직원들은 순관, 후대관, 미래관, 친부모의 다심한 사랑, 티없이 맑고 깨끗한 교육자족 양심을 지니고 원아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